내 비탐남을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가 내 비탐남을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비탐남을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낙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돌려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어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못 들이켜 널 위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가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원해 많이 많이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eep me on the beat 수많은 빛 너라는 감옥에 짐작돼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선비수 놓지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든 비탄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was a tempter. He too was a link to the second. The evil world with which I no longer wanted to have anything to do. 내 피땀 눈물